홍콩에서는 방 3개짜리 집월세가 12,077달러에 이르며 커피 한 잔이 7.8달러, 햄버거 한 개가 4.8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위였던 홍콩이 1위로 올라가고 1위였던 아프리카 앙골라 수도 루안다는 2위로 내려갔습니다. 이어 스위스 취리히와 싱가포르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당 기간 1위를 고수하던 일본 도쿄는 엔화 약세 여파로 2013년 3위, 2014년 7위, 작년 11위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5위로 반등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중국 상하이, 스위스 제네바, 차드 은자메나, 중국 베이징, 미국 뉴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도시는 나미비아 빈티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서가 매년 발표하는 이 조사 결과는 각국 정부나 다국적 기업이 해외 파견 직원 체제비를 산정할 때 참고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에서 연간 가구 소득이 1억 원에서 4억 원 이상의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5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반 인스티튜트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상위 중산층의 비중은 1979년 12.9%에서 2014년 29.4%로 늘었습니다. 상위 1%의 부자 비율도 0.1%에서 갈수록 늘어나 2014년에는 1.8%까지 확대됐습니다. 반면 중위 중산층, 하위 중산층, 빈곤층의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중위 및 하위 중산층은 각각 연소득이 5만에서 9만 9,999달러, 3만에서 4만 9,999달러인 가구가 속했으며 빈곤층은 한 해에 3만 달러도 채 못 버는 가구로 정의됐습니다. 상위 1%와 상위 중산층의 비율이 늘어난 만큼 중위 중산층 이하 가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1979년 상위 중산층의 수입이 미국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였는데 2014년에는 전체의 50%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상위 1%의 수입 비중도 0.4%에서 11%로 35년 사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중위 중산층 이하 가구들의 수입 비중은 1979년 70%에서 2014년 39%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상위 중산층 이상의 부상은 고등교육을 받고 발전된 사회에서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로지는 분석했습니다. 2014년에 부자와 상위 중산층 10명 가운데 6명꼴로 대학 학위 이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1979년과 비교해 배로 늘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마이커스 연구원이 발간한 2016년 중국 대학생 취업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도 대학 졸업자들의 첫 급여가 월 평균 3,726위안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금액은 2013년 첫 급여액 3,256위안보다 470위안, 2014년 3,487위안보다 239위안 많고 2년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작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첫 평균 급여는 월 4,042위안으로 2013년 3,560위안, 2014년 3,773위안에 비해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또 전문대 졸업자의 작년 첫 급여는 월 3,409위안으로 역시 2013년 2,940위안, 2014년 3,200위안보다 상승했습니다. 작년도 4년제 졸업자 중 27.1%는 월급이 5,000위안 이상이며 1,500위안 이하는 1.1%에 해당했습니다. 전문대 졸업자 중 월 평균 5,000위안 이상은 13.1%, 1,500위안 이하가 2.8%였습니다. 전공별로 4년제에서는 컴퓨터 데이터 처리가 월 5,039위안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에선 경영관리가 4,148위안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민 뉴스입니다. 2016년도 재외동포 국내 초청 교육과정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입니다. 모집 과정은 한국어 집중 과정, 모국 이해 과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외국에서 9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마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교육 기간은 2016년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3개월입니다. 제출 기한은 7월 25일까지이며 문의는 전화 093-03-2625입니다. 이상 SPM 뉴스였습니다.